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자강도, 함경북도, 라선시 군중집회가 14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집회들에 참가했습니다. 집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낭독된 데 이어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걸고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불법 무법으로 조작해낸 제재 교리를 전면 배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 찬동하면서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억척의 송세가 되고 방탄벽이 되어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야하며 원수 경멸의 의지를 천백배로 분출시켜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에서 정의로운 승리자가 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들이 있었습니다.